요즘 매일 난 꿈속에 사는 것 같아. 아직도 난 이런 삶이 익숙지 않아. 너와 함께 있을 땐 낮에도 별들이 반짝거려. 너 말고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. 네가 없인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친구들을 만나도 언제나 너의 생각뿐인걸. 내게 너무 바쁘네. 내겐 정말 아까워. 그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대. 가지고 싶은 그대. 어 말도 안 돼. 내 여자라니. Baby, baby, baby. 내겐 과분해. 너만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. 정말로 난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. 너를 위해서라면 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. 내게 너무 바쁘네. 내겐 정말 아까워.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대. 가지고 싶은 그대. 참 지금 가까워. 넌 나의 sunshine, 난 너의 sunflower. 반가워 내 삶에 들어와서 한참 헤매고 드디어 만났어. 조금 어색했던 첫 만남이 우연인 척 우연이 아닌 걸 아니. 만개한 꽃들과 함께한 시간이 계절이 바뀌어도 난 너를 좋아해. 내겐 너무 바쁘네. 내겐 정말 아까워. 그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대. 가지고 싶은 그대. 내겐 과분해.